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가요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인모 작사, 리정호 작곡인 가요 사랑에 대한 생각은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34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기의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족들과 구람 없이 싸워 끝끝내 사회주의 조국의 품이 안긴 통일애국 투사 리인모 동지가 위대한 장군님의 대같은 사랑과 고마움이 가슴을 족심이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한 작품입니다. 날과 달이 갈수록 도에 만지는 뜨거운 우보의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받아 안으며 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를 모신 존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있고 자신의 가정도 있다는 것을 졸감하고 유로 차례에 걸쳐 유로 편의 혼시와 가사들을 창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요는 자신의 생활을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같은 사랑에 대하여 심장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그 하늘같은 사랑 속에서 조국이 무엇인지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기억전 높이 토로하면서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인간 사랑의 최고 화신이시라는 데 대하여 기억전 높이 노래하였습니다. 가사에 넘치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손율로 안받침되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오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 사랑의 전설들을 길이 전하며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노리하스의 친근한 인민의 장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춘경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노리하스의 친근한 인민의 장군은 주체 88, 199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리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르지 못할 숭고한 동망과 풍모를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인민 사랑의 대화원을 가꾸어 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신뢰의 정을 민족적 향취가 짙은 음악적 화폭에 담아 특색 있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민의 자애로운 우보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친근한 인민의 장군으로 칭송하면서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함축된 시호에 담아 의미 깊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른 성가 작품들과 달리 졸세의 위인의 고귀한 풍모와 업적을 예술적 품위가 있으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게 형상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민요 오음계음들을 위주로 하여 잦은 동독궁 장단의 흥겨운 리듬을 타고 약동감이 넘치는 종수적 굴곡을 조성하는 선율진행은 졸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도없는 감격과 환희를 인상 깊은 음악적 화폭으로 잘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서박하면서도 민족적 색채가 짙은 음악 형상 속에 용도자와 인민이 효련적 유대를 맺고 있는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화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가요는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위인 칭송의 성가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름 새기고 세상 전하 곳곳이 그 이름 달았네.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사랑하세 그 이름 김종일 장군. 이름 빛나고 만민이 환호해도 그 이름 울리네.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사랑하세 그 이름 김종일 장군, 사랑하세 그 이름 김.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